성찬에 대해서 교단마다 의미를 좀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가장 성찬에 강한 의미를 두는 곳이 캐토릭입니다. 캐토릭은 일명 화채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캐토릭은 이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떡이 있고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먹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육체로서의 살과 피로 변할 것 같습니까? 그걸 믿는 게 캐토릭입니다. 화채술이라고 그러죠. 캐톨릭은 너무 극단적으로 갔지만 또 어떤 교단들은 이 교회도 그렇죠. 이 교회는 유나이티드 처치인데 유나이티드 처치가 그런 것 같아요. 성찬상이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설교단이 있고 이것이 원래 저쪽에 사회자단이죠. 설교와 사회자석을 양쪽으로 양분하고 항상 성찬 테이블을 가운데 두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단들의 특징은 절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절기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주로 보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이 강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성찬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속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화채설도 아니고 그냥 기념설, 성찬 기념설 상징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찬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먹는 순간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는 remembrance, 기억하라. 그리고 25절에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걸 먹으면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셨는가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입니다. 상황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화두에 삼고 있는가 하며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분쟁이 심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 파벌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야, 사람 파가 어딨냐? 바울, 게바, 아볼로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서로가 자기가 똑똑한 지도자 밑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서로가 자기가 더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속에서 이런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1장에는 어떤 또 분쟁이 있었냐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만 떡과 조그만 주스를 마시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이것이 식사 대용으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게 식사 대용으로 거의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부유하니까 음식도 많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일찍 가져와서 먼저 배부르게 먹고 먼저 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싶어도 참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함께 주위에 만찬을 나눌 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져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서 이미 다 먼저 빵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마셔가지고 실제 승찬을 할 때는 취해 있는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봐라. 왜 여기 와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그 벽을 쌓고 있느냐.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그 갭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은사로 인해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인 양 자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뭐가 중요하느냐. 예언이 중요하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병 고쳐주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최고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무시하는 그런 분쟁이 12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그 분쟁에 대해서 성찬을 화두로 삼아서 12장에 가서는 은사가 어떤 것이며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12장에 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면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면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눈의 역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각양 은사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가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결국 이런 모든 은사들과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진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면 이 빵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게 그걸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이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또한 주의 죽으심과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보혈,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벌로 쪼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로 파벌을 나누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부유하다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사라질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각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자랑하고 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구절들을 많이 오해하여서 어떤 성찬식에 참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일수록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일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겁니다. 세리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내가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이것이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조차도 내 의로 내 잘남을 자랑하고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남에게 우월의식을 가진 채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에 이 교회 속에서 내가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그냥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것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각자 필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어떤 사람은 발로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시다 그러면 빠지고 안 하고 그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떡을 떼고 먹을 때에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에도 앞서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뒤처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섬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 앞서가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잘났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섬김도 없고 왜 저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처진 자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오직 은혜만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직 은혜. 거기에 나의 공도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걸로 끝입니까? 왜 기억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억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떡과 여기 있는 잔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으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 이게 성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 사랑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자라나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성경에 약속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어떨 때? 몇 주 전에 살펴본 거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기 좋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 그러잖아요. 본인은 원치 않는데 자기의 사랑의 감정에 휩쓸려서 막 자기 원하는 것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스토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